HUBS。패션 백스트리트. 저러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교양 수업 중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옷이 너무 예뻐 보일 때, 어디선가 익숙한 로고를 발견했을 때 있으시죠? 앞사람의 어깨를 톡톡 쳐서 직접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알아내고 싶어 미치겠고 머리가 복잡했던 적 역시 많으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허브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 혹은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왠지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 볼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성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어디선가 본 기억 없으신가요? 맞아요. 행성 목걸이 하니까 떠오르시죠? 모두들 SNS에서나 주변 친구들이 착용한 걸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상징적인지라 우리 눈에 정말 익숙한 제품이지만 정작 브랜드명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행성 펜던트의 주인공,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행성 목걸이가 유명하지만 사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오래전부터 영국에서 액세서리 외에도 가방이나 의류까지 폭넓은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며 디자인으로 인정받아온 브랜드입니다. 요즘 국내에선 목걸이 말고도 행성 자수가 박힌 가디건도 길거리에서 종종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중성을 보이고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러나 수석 디자이너인 비비안이 어릴 때부터 탄탄대로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니랍니다. 워낙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것에 비해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가난해 패션쇼나 예술을 접할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옷에 대한 열정만큼은 천부적이었기에 학창시절에는 교복을 개조해 펜슬 스커트를 만들어 입을 정도로 감각은 남달랐어요. 그러나 워낙 가진 것이 없던 그녀에게 예술은 오히려 부담만을 안겨준다고 생각해 안정적인 교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원하지 않던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은 끊이질 않아 늘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동네 상점에서 자신이 만든 옷을 판매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던 중 우연한 기회로 마침내 1981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출시하는 컬렉션 그 어떤 것도 저항정신을 빼놓을 수 없는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였답니다. 마침내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영국 패션계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비비안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펑크라고 알고 계신가요? 펑크란 나라의 불황이나 월급 문제처럼 본인들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보이며 음악이나 패션으로 저항한 문화를 뜻해요. 그러한 문화가 비비안의 컬렉션에서 아주 잘 나타났고요. 요즘 특히 국내에서는 펑크가 과거처럼 대중적이진 않지만 아직도 매니아층이 존재해요. 이들이 우상으로 삼는 브랜드 역시 과거에도 지금도 비비안 웨스트우드랍니다.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경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옷도 기본에 갇혀있지 않아요. 미적인 시각에서 조화롭지 못한 색을 조합해 새로운 매력의 타탄 체크 문양을 선보이는가 하며 트레이드마크인 행성 로고를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만일 디자인이 조금 무난한데 싶으면 소매 끝이나 마감 처리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트임이 있거나 셔링 처리가 되어 있거나 이처럼 하다못해 의복 구성에서라도 무난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드랍니다. 이런 디테일이 돋보이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오늘날 펑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동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녀의 펑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브랜드 역사에 깊게 뿌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패기를 보여주며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반전을 보이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저항을 통한 새로움, 그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형적인 것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그것이 비로소 그녀의 삶을 정반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열정과 신념은 모든 컬렉션에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이템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가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녀의 생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며 저 역시 제 인생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새삼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3월 20일 월요일, 행성 목걸이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던 저는 박예린이었고요. 문예인 엔지니어와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 UBS